난 지금 이대로가 좋아. 창밖의 시선 따윈 필요 없잖아. 이 순간 내가 원하는 걸 좀 더 꿈꿀래. 내 안에 나를 더 알고 싶어. I wanna be a cat. Honey.